우리 마지막으로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기로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가 저에게 풍성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더 긴밀히 더 깊이 알게 되는 지식 가운데 자라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고 자라면서 은혜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파렴치한 죄가 숨어있던 복병을 가지고 있던 그 베드로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를 가장 수치스럽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 구속하시는 신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목적과 마음과 품성이 예수처럼 되었더라. 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예로 예내시는 말씀을 좀 조명해 보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은혜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다시 생각이 납니다. 계시록 2장의 일곱 교회 메시지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를 보시면 사탄의 무슨 계교가 교회를 더럽히는 마귀의 전술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걸 먼저 언급하고 싶으냐 하면 이 동일한 마귀의 전술이 마지막 교회에 스며들어가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과 재림의 준비, 늦은비의 준비, 인침의 준비, 최후의 도말의 엄청난 준비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 거짓 교리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영감의 주석은 간단하게 그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기 쉬운 말씀을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계속 2장에 나오는 니골라당 교리에 관한 화이트 복음 예레신의 주석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죄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그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의무에서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전부 다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를 품지 마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 요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은혜를 약속해 놓았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과거의 죄에서 이 행한 바 경건치 않은 일, 경건한 일을 하지 않은 우리를 로마서 4장 6절이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경건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우리를 그저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자복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우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의 믿음과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자복하니까 그리고 그를 침례를 받으니까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중재하지 않는데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그럼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의 상을 받았지만 다시 죄를 범하고 넘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더럽히는 사람이고 다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죄에 줄 수밖에 없어. 십자가에서 현재, 미래, 과거죄 다 끝내줬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야. 확신해.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어. 우리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바울을 봐. 공고하다 그랬어. 아브라함 봐. 죄를 지었었어. 누가 다 완전히 순종할 수 있어? 누가 다 흠이 없는 생애를 살수 있어? 누가 예수님처럼 살수 있어? 누가 율법대로 살수 있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런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조화될 수 있고 죄를 안 짓고 살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니골라당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신신학이란 이름으로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을 감염시켜왔고, 하나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7일 안식일에서 재림교회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나중에 한두 시간 내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온 세상 앞에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남은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뭔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 간단하게. 왜 마지막 교회 하나님께서 완전한 율법을 회복해 놓으시고 이 미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을 회복해 놓으셔서 왜 맡기셨는가?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 계명이 참으로 지키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온 우주 앞에, 마귀 앞에, 천사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멘이다. 가능하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 예수를 믿으라면서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면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당신 문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놓으셔서 죄를 짓게 하십니까? 마귀 소리는 마귀 소리. 하나님은 그래 지금 재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서 법이 자꾸 무너집니다. 금강계의 기별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금강계획이라는 단어 쓰기 싫습니다. 예니신 용어를 보시면 생리의 법칙이다. 다른 용어를 드리면 성소 정결의 기별, 성소 정결. 우리 육체의 성소를 정결케 하여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품성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정결케 하는 기별이 금강계획 기별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 참 달콤한 말이죠. 영감의 신은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는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수백만 명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설교 시간 감동받는 은혜를 받습니까? 이거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빗방, 작은 빗방울에 불과한데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은혜가, 이 은혜가 내 삶 속에 깊이 깊이 모든 삶의 국민에 스며들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그까지 가셔야 합니다. 은혜는 청량할 길이 없고 부엌, 다함이 없습니다. 충만합니다. 며칠 전 말씀처럼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걸 좀 빨리 그드리고 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 선택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합시다. 순종. 이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힘들어해요. 순종은 제가 이런 설교 강목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얻는 자유. 순종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경험이죠? 자유예요. 자유. 자유. 또 순종은요.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깊은 그분의 우물에서 영생의 빛을 마시는 경험이 순종이요. 그래서 이 순종의 공간을 배우는 사람들은 순종을 이탈해서 불순종에 가는 길을 죽음을 걸고 반대합니다. 왜요? 순종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 쉽게 불순종하면서 맞아 이게 은혜야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은혜야 가짜입니다. 가짜 속임수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어 줘버렸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조건이 여기 있다.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주석하시면서 여기 있다. 결론부터 우리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뭐다? 영생의 조건이다. 혹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들으십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그 비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좀 연구하셔야 더 명료하게 이해되어질 텐데 이 시간 한계적인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하튼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흠도 점이 없는 품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일단.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 이런 선택의 조건이 있습니다. 잘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이 우리에게 올 때 피해야 한다. 피하는 건 누가 피해야 합니까? 내가요, 내가. 여러분, 험담하는 자리 피하십시오. 남을 헐뜯고자 하는 충동이 생길 때 입을 닫으십시오. 안식의 대화가 자꾸 세상을 흘러갈 때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게 그 대화를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정 안 되면 떠나십시오. 저를 포함으로 자꾸 안식의 대화가 땅에 머뭅니다. 제가 자꾸 주위를 돌리려도 잘 안 돼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놀이를 켜는 겁니다. 1층에 밥 먹을 때 대화를 제가 하늘에 좀 두게 하려고.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동상마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딱딱합니까? 분위기가? 그게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들은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주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 읽은 말씀에 감화를 좀 나누고 우리 대화를 하늘에 있게 하셔야죠. 일주일 내내 시골 땅에 것 살았는데 안식일도 땅에 것 살려고 자꾸 이야기를 꺼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 할 몫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대화를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들 때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조건, 구원받을 자를 택한 조건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환경적 변화가 구원과 관계없는 것처럼 품성의 변화와 관계없는 것처럼 아 한편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도시생활, 시골생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죠. 도시에 살면 거의 불가능, 어렵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럼 시골에 쉬운가? 물론 도시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입산파, 입산파. 저는 그 단어 하는 분들 정말 싫어요. 입산파, 그 단어 쓰시면 안 돼요. 기별은 기별 닿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해서 그 기별을 깎아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골생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도시생활 하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시면 도시생활 어렵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사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잘 아세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꼴 지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에스터에게 매일 몇 번씩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감사하게 참 잘해요. 집에서도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2주가 힘들어도 2주 한 번씩 내려오게 하려고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등하냐면 동화되어버려요. 동화. 금방 나도 모르게 탈락하고 그래요. 금방 식어져 버려요. 구원은 쉽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구원이 쉽다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구원되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물에 청벙 담가놓고 침례받으면 구원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진정으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침례를 날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죄를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시면 그 길이 쉬워집니다.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만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 조건이다. 이 과정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살아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뭘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이지 아니하면 열매를 맬 수가 없나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물을, 생수를, 생명의 그 전류를, 기식을, 숨을, 호흡을 들이마시고 먹고 사셔야 합니다. 매 순간 그분께로부터 받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적인 선택, 한번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항상 은혜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가 있다고요? 없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 비결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무덤에서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이 시간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로 13절 말씀 보시면 영생의 조건, 택함의 조건, 구원받는 조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 보시면, 11절까지죠. 이렇게 하면 영생을 받는 것이 넉넉하게 받으리라. 하늘에 넉넉하게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넉넉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하늘에 갈 뻔한 사람은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못 갑니다.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다 넉넉히 하늘에 갈 것입니다. 아, 까딱했으면 우리 사투리로 하늘에 못 갈 뻔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아무리 사악한 자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것이나 아무리 풍성히 결정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은혜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사도행적 1장부터 58장까지 말씀 가운데 은혜란 단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은혜. 이걸 좀 또 시간 내서 공부하면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이 은혜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도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마지막 장까지 다 찾아보시면서 아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시고 아까 말씀처럼 은혜를 갈망하라.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좀 부지런하게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몇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 참 다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노트북에 꽤 많은 분량으로 쭉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그 하나하나 문장들이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귀한 보석을 뭐하라고요? 뭐하라? 보석이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분의 약속들. 예언하시는 말씀들이 보석입니다. 보석. 자, 한 남은 시간 동안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완전하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위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은혜가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많이 세워지죠. 헌당하고 개척하고 물론 정말 필요하고 훌륭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회가 되기까지는 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회 목적이 뭔가? 짧게 말합시다. 변화시키는 은혜와 사랑이 타락한 죄인들 속에 역사되어 오실 때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를 온 우주 앞에 세상 앞에 계시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교인들을 교회에 불러들이고 침례를 주면 떠나가죠. 왜요? 똑같은데 교회 가요. 똑같이 욕심 많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높임 받고 똑같이 교회에도 빈부고 격차가 심하고 높은 자 낮은 자가 있고 귀한 자 귀하지 못한 자가 있고 교회가 평등하지 않고 불만이 존재하고 시기가 존재하고 뭐가 교회입니까? 그래서 교회 가라지가 많은 것입니다. 가라지가 훨씬 많습니다. 알곡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정결케 하는 수단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해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해왔습니다. 무슨 뜻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전히 교회는 세속화되어 오십니다. 연신대로 안 삽니다. 성경대로 안 삽니다. 안식이 무너집니다. 건강계의 기별이 무너져버립니다. 세상으로 닮아가버립니다. 부득이한 마지막 비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교회를 더러운 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청소하실 것입니다.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평안한 때 진리를 통해서 평안한 때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정결케 되기를 그분은 원하시는데 일이 안 먹히니까 부득이하게 어떻게 하시는가?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게 일월 비용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 위기 오기 전에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많이 남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시골생활 들어갈 것입니까? 지금 들어가십시오. 지금 세상을 포기하는 연속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위기가 오면 끝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준비해. 지금. 아직 멀었다? 아닙니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뒷부분만 읽어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사도행적에 참 아름다운 제목이 하나 있죠. 사도행적 1장에 보시면 교회를 왜 세웠는가? 교회의 목적이 나와 있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 목적이 이루어진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승리한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택한 조직에 불과합니다. 조직이 우리를 구원 주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조직 안에 주님께서 진리를 맡겨주셨는데 조직 안에 몸담고 있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이 교회 조직에 봉탁되어진 맡겨진 진리를 순종할 때 그들이 승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하죠? 이게 교회 정결이요. 그럼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바로 그 앞에 말씀 보시면 샘플을 보여줘요. 샘플. 승리한 교회가 누군가? 그 제목이 뭡니까? 은혜로 변화를 받음. 이런 제목입니다. 짧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던 우리와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던 요한을 은혜가 변화시켜서 승리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저버리지 마시고 은혜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면 구속하는 신비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역사하여서 죄를 불태우고 죄를 소멸시키고 사랑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분은 지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열심히 시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이런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주님과 연합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에 힘을 다해서 승복하시면 반드시 그분이 그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쉬운 시간이지만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 더 아름다운 말씀이 많지만 연구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찬미의 Amazing Grace, Amazing Grace가 있잖아요. Amazing,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충분히 받으셔서 공부하거나 힘이 없거나 미지근하거나 여전히 마귀에게 죄에 져서 실패하는 눈물 흘리는 그런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사자처럼 용맹이 있게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은혜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삶에 수없이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더럽히고 은혜를 헛되이 받아왔지만 여전히 진리를 땅에 짓밟고 더럽히고 살아왔었지만 변함없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지난 것을 간과하시고 또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결심하며 주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등한히 하지 않고 헛되이 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때 겸손하게 순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일에 아버지 은혜 충만한 모습이 되어서 이 은혜가 과연 믿는 자 속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를 실증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회중과 이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온 우주 앞에 세계 앞에 지상에 유일무이한 남은 교회로 세우신 이 교회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부흥을 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이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 위에 이 회중 위에 개혁과 부흥의 불씨가 있게 해주시고 그 부흥의 불길에 살게 해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청년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심과 헌신과 회개와 계획과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받게 하셔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 찬송하며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원수의 진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온 교회가 청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힘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